조선에서 아시아 축구 연맹 대중 축구의 날 5.15 2017에 즈음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지 청소년 체육학교 학생들, 지도교원들과 축구 전문가들, 애호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축구 선수 후비 육성과 관련한 실무 강습과 평양 국제 축구 학교 학생들의 시범 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소학교 학생 부류와 35살 이상 전문가 애호가 부류로 나뉘어 축구 경기들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